부조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돈키호테는 그런 인간을 말한다. 세상을 바꿔놓는 쪽은 햄릿 타입의 인간이 아니라 돈키호테 타입의 인간이다. 그래서인지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커다란 감동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풍차를 향해 돌진했던 돈키호테가 만약 지금 현재 여러분 옆에 살고 있다면 그는 무엇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까요?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입니다. 첫 번째 곡은 트랜스포머 1에 수록됐던 곡입니다. 링킨 팍이 부릅니다. What I've Done. 이번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번째 영화 미스터 토렌테, 오션스 11, 도둑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코미디. 2016년 전통 슬랩스틱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마. 미래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엉뚱한 전직 경찰 토렌테. 존 마샬의 솔깃한 제안을 수용, 유럽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우는 유로베가스를 털기 위한 드림팀을 구성합니다. 폭파 전문가, 보안 해제 전문가, 천재 해커, 미모의 여성까지 다소 엉뚱하지만 순조롭게 팀을 구성하고 카지노를 털기 위해 사전 답사를 포함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토렌테와 존 마샬은 거래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나름의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아슬아슬하게 카지노에 잠입, 성공적으로 거액의 돈을 훔쳐나오는 데 성공하는 토렌테 일행. 존 마샬을 따돌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팀옥에 생각지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액을 둘러싼 공항에서의 마지막 일전을 준비합니다. 산티아고 세구라 감독의 작품이고요. 알렉 볼드윈, 산티아고 세구라가 출연합니다. 7월 21일 개봉했습니다. 다음 영화는 제이슨 본. 전부 기억한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 모든 자취를 숨기고 사라졌던 제이슨 본. 그는 되찾은 기억 외에 과거를 둘러싼 또 다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내 CIA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 제이슨 본. 이제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렸다.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맷 다이먼, 알시아 비칸데르, 뱅상 카셀, 줄리아 스타일스, 토미 리 존슨 등이 출연하고요. 2016년 7월 27일 개봉입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본 시리즈의 주제가였죠. 모비가 부릅니다. Extreme Ways. So many places, so many heartaches, so many faces, so many dirty things you couldn't even believe.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It's always good in life for this. 다음 영화는 마이펫의 이중생활.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리며 보낼 것 같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주인 바라기 맥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입양견 듀크가 굴러들어오고 맥스는 듀크와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간식, 밥그릇, 침대, 주인의 사랑까지 빼앗긴 맥스의 일상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듀크 때문에 뉴욕 한복판을 헤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견생 최초, 기다려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2016년 미국 애니메이션이고요. 크리스 리노드 감독의 작품입니다. 목소리 출연으로는 루이스 CK, 에릭 스톤스트리트, 케빈 하트, 레이크 벨, 제니 슬레이트 등이 출연하고요. 2016년 8월 3일 개봉됩니다. 다음 영화는 빅입니다. 댄스왕 북극곰 빅, 그리고 쪼꼬미 삼총사 레밍스. 북극 지키러 우리가 뉴욕에 왔다. 북극도 사로잡은 댄스왕 북극곰 빅과 초절정 귀염으로 무장한 레밍스 삼총사. 북극에 집을 지으려는 교활한 건설회사 사장 그린의 음모를 알게 된 북극 사총사는 이를 막기 위해 뉴욕으로 출동합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험난한 미션. 결국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댄스 실력과 초특급 귀염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빅과 레밍스 삼총사는 북극을 지키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2016년 미국 인도 합작 애니메이션이고요. 트레버 월 감독의 작품입니다. 목소리 출연으로는 록 슈나이더, 헤더 그레이엄, 켄 정 등이 출연합니다. 7월 27일 개봉입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Fifty Shades of Grey의 수록곡이었죠. 비욘세가 부릅니다. Crazy in Love.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네, 이번 주는 니모를 찾아서를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는데 도움을 주실 DJ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영화같이 봐준 남자 K입니다. 점점 시간을 거꾸로 가는 감성을 자랑하시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우, 예, 너무 잘 지냈는데 좀 바빠서.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니모를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한 다섯 번 이상을 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여러 번 봤습니다. 아, 그럼 오늘 니모에 대해서 우리 간략한 줄거리 소개를 먼저 해보고 넘어갈까요? 아, 네, 그럴까요? 그 한 살인마가 주인공 와이프를 끔찍하게 살해하죠. 그리고 뭐 주인공 아들에게 육체적 장애까지 입히고요. 그러다 또 이제 일이 꼬여서 주인공 아들은 납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예,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찾아가는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떤 여자랑 이제 수천 마일에 걸쳐서 그 납치범을 추적하는 영화죠. 제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픽사의 애니메이션 니모 맞나요? 아니, 이거 스릴러물입니다. 처음 듣는 스토리 해설이라서 저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테이큰의 애니메이션 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우리 좀 그럼 청취자분들을 좀 순화시킨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 네. 물고기죠, 물고기. 네. 예. 주인공이 니모죠. 아, 제목은 니모인데 네. 주인공 사실 어떻게 보면 멀린이죠. 주인공의 아버지 멀린이죠. 아, 네. 그 이제 아내 코랄하고 그 말미잘 아파트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글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물고기다 보니까 큰 물고기에 이제 습격을 받아서 네. 예, 아내와 그 많은 알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딱 하나 남은 알, 이제 아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했던 니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과보호를 하게 되죠. 하나밖에 네.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과보호를 하다 보니 니모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첫 학교 등교 날 그 과보호에 이제 지친 니모가 그 보트에 다가가게 되고 그 보트를 만지다가 잠수부 이제 사람에게 잡히게 돼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멀린이 니모를 찾아 헤매는 과정을 그린 영화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또 다른 영화. 네. 아까 한 게 더 임팩트 있지 않았나요? 임팩트는 있는데 그렇게 스토리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과연 PG가 될까? R18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그런가요? 아, 근데 뭐 맞는 스토리 같아요. 네, 거의 스릴러인데. 아름다운 스릴러죠. 네, 아름다운 스릴러. 니모가 네. 스토리를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니모가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이죠? 예, 예. 그 몬스터 주식회사로 이제 뜬 회사죠. 이 작품이 2003년도에 아카데미상 네.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애니메이션으로 뽑히기도 했죠, 이 영화가. 아, 그랬었군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만큼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하고 인지도가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복면가왕에. 아, 네네. 네, 이름은 이제 니 이모로, 니 이모를 찾아서라고 또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는 말이죠. 아, 그렇죠. 아마 올해 후속작이자 스핀오프인 도리를 찾아서가 개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현재 전작에서 도리를 맡은 엘렌 디제너러스와 이드리스 엘바, 도미닉 웨스트가 캐스팅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엘렌이면 그 엘렌 쇼를 하는 그 엘렌 맞죠? 네. 그 아마 토크쇼에서 제작 소식을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오셨던 뭐 관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청취자분들에게 표를 네, 나눠줬다고 들었는데. 아, 관람권. 네네, 관람권을. 통이 크신 분이죠. 미국은 토크쇼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윈프리 오프라 쇼 같은 경우에도 봐도 네. 엄청난 상품들. 네, 그렇죠. 엘런 쇼도 가끔 보면은 게스트들 뭐 사연이 있는 게스트 모여 놔두고 뭐 상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네. 겨울왕국 기억나시죠? 네네네. 겨울왕국에서 안나 역을 맡았던 크리스텐 벨이 게스트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때 후속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니모가 히트를 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려서 네. 후속작이 스핀오프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십몇 년 만이죠. 어, 그렇죠. 13년 정도 됐죠. 아, 네. 그 니모에 대해서 또 특이한 점들을 보면 네네. 그 해양 생물학자들의 감수 등을 받는 등 그 고증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아, 뭐 스태프들에게 뭐 네. 해양 생태계 그쪽에 대해서 석사 박사 과정 레벨의 지식을 뭐 쌓게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어, 그만큼 스태프들 자체도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아,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전 스태프이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연출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개연성과 그 작품의 퀄리티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극적인 장면 몇 장면을 빼고는 네. 웬만해선 그 고증을 따라서 네 영화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그 극적인 장면이 몇 가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극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멀린이랑 도리가 그 네네. 고래한테 이제 먹히는 장면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사실 고래 등에서는 이게 물이 나온다기보다는 공기를 분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 물과 함께 이제 멀린과 도리를 내보내게 되죠. 아, 연출상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군요. 좀 극적인 게 묘사하려니 그리고 사실 클라운피시는 암컷이 죽으면 이제 수컷이 성전환을 해서 암컷이 된대요. 아, 그렇죠. 네네. 그런데도 그 니모는 계속 아빠라고 부르죠. 네, 사실은 이제 엄마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아빠가 엄마가 되면 네. 이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된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해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성우들에 대한 노력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 니모 연기 목소리 연기죠. 니모 네. 목소리 연기를 했던 아역 배우가 이름이 알렉산더 골드. 아, 그렇죠. 알렉산더 골드. 네. 니모랑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진 네. 보고. 아무래도 생긴 게 비슷하다 보면 목소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잘 어울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거 아세요? 정말 희한한 거는 성우진 대부분이 네. 자기 맡은 캐릭터랑 닮았어요. 네, 제가 네, 인터넷에서 네. 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네. 비교한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네. 너무 닮아서 너무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전 그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어항에서 만난 길이라는 이제 물고기가 나오는데 네. 예, 성우가 이제 윌리엄 데포라고 네. 예, 유명한 배우인데 목소리 연기가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한 기사에서는 간지 폭풍이 악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본 적 네.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뭔가 상처를 입은 듯한 아 근데 그 물고기가 정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한국판 니모 영화에서도 네네. 비슷한 목소리 톤의 성우가 연기를 했었어요. 아, 강구한 네. 씨라고. 네네. 원래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이시긴 한데 네. 평소 연기 톤보다는 좀 더 낮게 깔린 연기로 원판 못지않게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데 그분도 또한 뭐 간지 폭풍을 풍긴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아, 한국 더빙판도 한번 찾아서 봐야겠네요.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 외국판 그러니까 원판의 네. 성우들은 그 원판 캐릭터와 그 유사성과 흡사성을 찾아서 네네. 매칭을 시켜놨잖아요. 캐스트를 네. 했는데 한국판은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언어를 쓰는 성우들을 데려다가 하니까 우리 귀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쵸. 가끔씩 보면 좀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고기이긴 하지만 그 동물들도 그렇고 물고기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 익스프레션을 보면 거의 외국 사람의 익스프레션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인종 차이나 이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솔직히 이제 특히 미국 쪽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어, 그러세요? 아, 맞아요. 케이씨는 제가 알기로도 그 오타쿠라고 표현하죠. 그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네. 어,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저 보통 보면은 이제 미국 쪽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은 다 이제 동물이 많이 나와요. 뭐 콩쿠팬더나 아니면 뭐 아까 라인업에 소개됐던 빅이라든가 뭐 라타뚜이 뭐 침무왕스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동물 주인공으로 내세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인공들 표정이 막 되게 익살스럽게 막 크고 과장되게 그리는데 아, 저 너무 싫어요, 그거. 정말 너무 싫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그 개그 할 때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그렇죠. 과장된 몸짓이라든가 표정 이런 걸로 웃음을 주려고 하는데 저하고 안 맞는 건지 한국 사람하고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저하고는 정말 안 맞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을 안 좋아해요. 네, 다시 한번 오타쿠라는 것을 네, 진정하시고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네. 어, 케이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노래죠. 림 비치킷이 부릅니다. Take a look around. 인테리어 견적은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요? 마음고생하는 인테리어는 버리세요. 세종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세종 인테리어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인테리어 전문가 세종 인테리어. 지금 문의하세요. 247의 4989 땅팔대로 247의 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의 4989 강병식의 참 좋은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림비스켓의 Take a Look Around 잘 들었습니다 케이씨 다음에 우리 이 영화의 흥행에 네.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뭐 제작비 1억 달러를 들여서 뭐 전 세계적으로 8억 6천만 달러의 극장 수입을 벌었어요. 아마 당시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최고 히트작이었을 거예요. 네, 당시로서는 이제 사상 최고액을 벌어들였죠. 니모가. 네, 그 당시 이제 반지의 제왕이 뭐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을 거예요. 왕의 귀환 3편이죠. 네네. 네.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반지의 제왕이 1위를 하고 니모가 2위. 근데 프랑스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이게 반지의 제왕을 누르고 니모가 이제 1위를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도 3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그 라이언킹을 제치고 역대 애니메이션 네. 흥행 1위에 올라온 적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 적이 있었죠. 아까 프랑스 얘기하셨는데 프랑스 네. 동원 관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이게 930만을 동원했죠. 엄청난 게 그 당시 그 아까 반지의 제왕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반지의 제왕 누적 관객 수가 740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프랑스에서 네. 무려 190만 이상 네, 그렇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네, 반지의 제왕을 보겠지만 네, 뭐 프랑스 사람들 생각을 잘 모르겠네요, 전.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아까 그 K씨가 말한 포인트가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본 애니메이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사실 네네. 그 미국 애니메이션에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네. 큰 흥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국에서는 네. 불과 140만 명의 누적 관객 수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높았어요. 그 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를 들어 이제 무한도전에 이제 정준하 씨 지금 와이프 되신 분을 그 당시 이제 니모라고 네, 표현하고 네. 이런 식으로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인지도가 높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140만 관객에 그친 것치고는 네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죠 한국에서 맞아요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그 한국이 애니메이션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네. 뭐 웹툰이든 다른 미디어 업체, 매스컴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기성세대가 보는 매스컴의 타입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많이 없어졌죠. 어른들도 웹툰들 보고 오락들 네.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아, 요즘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오락 너무 오래된다는 거 같은데. 게임 오락 뭐. 그 당시만 해도 만화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장르라는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03년도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은 어른들이 저 갖고 노는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 키덜트 뭐 이런 말도 나오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다음에 한번 케이시랑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부분이요? 예. 네네. 예, 문화의 발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문화에 따른 뭐 변화? 네, 뭐 그런 변화에 가깝겠죠. 애니메이션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우리 케이시와 다음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다루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거 해주세요. 일본 애니메이션과 뭐 미국 애니메이션의 비교 분석. 네. 그래서 과연 오타쿠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저 오타쿠 아니라니까요. 네,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밖에 우리 그 니모에 관련된 많은 이슈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것들을 캐시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영화 이후에 네. 그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 길이 말했나요? 어디로 이게 돼도 바다로 통한다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잠깐만 제가 맞춰볼게요. 네. 아이들이 혹시 변기에다 물고기를 다 갖다 눌렀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사실 이게 그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가지고 다 죽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순진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 변기에다가 이제 물고기들을 풀어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네 슬프게도 명을 다했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참 매체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아이들은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네. 거기서 그대로 믿은 거죠. 그렇죠. 바다로 갈 것이다 라고 믿은 거겠죠. 특히 민물고기와 네, 바다 물고기 예, 바다에 사는 구분이 안 가는 아이들은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 근데 네. 이렇다고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뭐 게임을 금지시킨다던가 이런 법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아서 이게 당부를 하고 뭐 주의를 주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법을 지정해서 아이들이 해를 준다 뭐 범죄에 이용된다 이러면서 셧다운제 같이 뭐 시간을 금지해가지고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예 못 보게 만든다든가 이러지는 않죠 우리나라처럼.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많은 가치관과 교육의 문제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정지기 어렵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정치적인 부분, 뭐 근현대사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우리 또 다른 영화를 통해서 다음에 한번 더 네네. 얘기를 하면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네요. 네, 뭐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나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케이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네. 그 아까 케이시는 클라운피쉬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정식 명칭이 흰동가리? 네, 네. 그쵸. 흰동가리 이제 물고기인데 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네. 물고기를 보면 니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늘어나서 물고기 명칭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 봤었어요. 네, 뭐 그렇죠. 많은 네. 사람들이 부르면 그렇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네. 전 이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지만 네.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물고기 수가 총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전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무려 3조 7천억 마리에 달하더라라는 3조요? 예,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니, 솔직히 사람이 3조를 셀려면은 글쎄요 몇 년 이상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프로그래머 아니었을까 네, 네. 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센 게 아니었을까 뭐 하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여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드니 항구 얘기 아세요? 아, 아니 전 모르겠는데요. 시드니 항구 그 갈매기 때 울음소리. 네네 마인. 아 아시네요. 네네. 그 뒤로 이 영화 뒤로 네. 시드니 항구 사는 갈매기 때 울음소리를 마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인기가 많긴 많았나 보네요. 엄청나요. 그래갖고 거기서 한때는 이제 시드니 항구에서 사람들 갈매기 보면 엄청 네. 웃었다는 뭐 여담도 있고 마인 마인 이러면서요. 네네. 오마주 관련된 것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까 제가 우리 차 타고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 인디아 존스. 네네네. 네, 그 어항에서 이제 니모가 네. 신고식을 가입식 환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치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인디아 존스 2에서 나오는 장면을 뭐 오마주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인디아 존스를 봤는데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아마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인디아나 존스의 두 번째 편을 보시면 이 장면이 네. 나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라 그러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오마주나 이런 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지나가는 장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장면일 네, 뿐이죠. 표현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디아 존스가 그렇다고 인지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영화죠. 근데 네. 본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면 글쎄요. 뭐 이것도 여담이니까 네. 오마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니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그 혹시 영화 마지막에 네. 어떤 사람에 대한 추모 문구 뜬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글렌 맥케인이죠. 글렌 맥케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뭐 픽사에서요. 그 벅스라이프, 네. 몬스터 주식회사, 토이스토리의 제작에 참여한 애니메이터였죠. 아, 엄청난 애니메이터네요. 네, 명성이 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업계 자체에서 네. 글렌 맥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있었던 작가였는데 네네. 이 사람이 2002년도에 그 니모를 찾아서 제작하던 중에 암으로 네, 젊은 나이에 네, 42살에 네네.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모를 찾아서는 그에 대한 헌정작이기도 네네, 하다는 얘기를 그쵸.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아쉽게도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네. 혹시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작품을 할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니모하고 이번에 도리가 개봉을 해서 도리를 찾아서를 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청취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네, 공부를 더 해서 그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른 작품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네요. 그럼 다음 작품은 말씀 안 해주시는 걸로? 네, 아직은 못 드리겠네요. 네,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건가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더 기버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Ordinary Human, One Republic이 부릅니다. picture perfect you.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부조리한 권력과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들, 직접 참여하고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돈키호테 아닐까 합니다. 돈키호테에 나오는 명대사 한 구절 읽어봅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용감한 사람도 가지 못한 길을 가고,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술래요. 저 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오.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아마게돈의 수록곡이었죠.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에어로스미스가 부릅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Cause to you, feeling your.